왜? 아, 농담이에요.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위라고 하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또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권위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자, 아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위로의 아들.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권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이미지와는 조금은 틀리지 않습니까? 바나바 하면 따뜻한 아저씨 느낌, 게다가 굉장히 권위하는 먼 섬김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는 권위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위하면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권위자였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니 어떻게 바나바가 권위자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위로를 권하는 권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권위는 누가 세운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권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즉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권위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권위를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를 권하는 이즉 권위자라고 불렀던 바나바도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한 권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니 남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권위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자가 어떻게 될까? 세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자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권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본문과 그 다음 한장더 넘겨주십시오. 36, 37절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4, 35절에서도 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가운데 주었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 37절도 뭔가를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공통점은 둘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주었다라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본문은 그판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6, 37절에 재산을 팔아서 내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바나바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질까요? 안 알려질까요? 알려질까요? 안 알려질까요? 바꿔서 얘기해볼게요. 조금 더 쉽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헌금을 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안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내세울 만한 사람일까요? 내세우지 않을 만한 사람일까요? 내세울 만하죠.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주고 헌금했다니까? 헌금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기에게 준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나 이름 안 내밀어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다면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똑같은 헌신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보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바나바가 헌금을 훨씬 더 많이 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바나바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바나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가운데 구브로우는 구브로 섬은 구리광산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냐면 그 조상들이 일찍이 이렇게 외세의 침략 때문에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뭘 발견한 거야? 구리광산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 조상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서 바나바가 엄청난 헌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가 아마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짜 본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이어서 쭉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 중에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즉 그 중에 라는 접속사를 넣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큰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사람의 대표격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모범이 없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자 으뜸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즉 권위를 가지려면 섬김에서부터 그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에 대한 대표격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은 섬김 곧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란 이름이 그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습니다. 별명. 그 이름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리더격인 사도들이 바라보니까 바나바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늘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챙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야, 저 사람 진짜 위로하고 정말 잘 섬긴다 라는 그 이름 때문에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 보면 이제 휘오스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휘오스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단어가 위로의, 권면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위로의 아들, 그리고 개역한글로 보면 권면의 아들, 그래서 권위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도 있고 섬김으로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엔 뭐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뭐 하는 거예요? 헌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위로하고 섬기고 자기의 것들을 헌신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뭐야? 바나바야, 바나바야. 저 사람 진짜 바나바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주는 권위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운데 올라가면 권위가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요, 바나바라고 불려진 것은 직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라기는 직임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자리 가운데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자는 어떤 권위이냐?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자, 바나바의 삶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무엇일까요? 세움입니다. 누구를 세웠느냐? 바나바가 누구 세웠을까요? 성경 안 보셨구나. 바나바가 세운 정말 엄청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 맞습니다. 바울. 바울을 세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중요한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느냐. 그가 누굴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독교인 핍박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 종교를 믿으며 내가 회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아무도 안 믿는데 바나바가 믿어줬습니다. 아무도 믿어준 사람 없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알아주는 일 없이 13년을 치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가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1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림받은 인생 가운데 손 내밀고 다시 안디옥교의 동역자로 그 바울을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나바가 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3장부터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가 13장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때 팀장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팀원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선교를 가면서 나중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 이름이 뒤로 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리더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키워냈는데 나중 되니까 그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리더가 되고 자기는 섬기는 2인자의 자리로 열심히 갔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팀장이냐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더 높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의 인생의 소명이었고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온 교우들이 바나바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바나바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바나바와, 이렇게 온 교회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지극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세웠습니다. 아니 그가 어떻게 예수님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이웃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자기를 위해 헌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발견할 수 있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자기의 것들을 섬기고 세우고 헌신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바울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대부분의 서포트라이트는 누가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찌 그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권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섬기는 자리를 너무나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청년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렇게 들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내 상황과 형편이 있을 줄 압니다. 예, 상황 형편 다 있죠. 그런데 때때로 누군가가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추천한다면 정말로 그 마음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순종함으로 그 한 사람, 섬김의 사람, 위로의 사람, 리더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천한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런 1년이 다시 한번 내년도를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권위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